눈바라만 보내요.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. 내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. 바보 같은 나처럼 눈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대 돌아봐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죠. 내 바램들은 그대에겐 지내는가요?